동화 한국어 버전 베니스의 상인.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 부유한 상인 안토니오가 살고 있었어요. 안녕 안토니오. 바사니오, 오랜만이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샤일록, 제가 내일 반드시 갚겠습니다. 약속해요. 거래는 거래고 약속은 약속이야. 오늘까지 갚기로 했잖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가게는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었지. 돈을 갚지 않았으니 네 가게는 이제 내 거야. 빚은 고작 52카트 뿐이에요. 제 가게는 그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그럼 거래하기 전에 잘 생각했어야지. 저리 꺼져. 샬록, 잠깐만요. 여기 저 사람이 빌려간 52카트입니다. 받으세요. 뭐야? 왜 내가 네 돈을 받아야 하지? 이 사람은 오늘까지 갚아야 했었다고. 오늘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잖아요. 이 돈을 받고 가게는 그냥 두세요. 아니면 당신을 당장 고소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꼭 갚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알겠네. 걱정하지 말게. 안토니오, 조심해야 해. 악독한 샬록이 널 싫어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좋아. 아무 문제 없어. 고마워. 바사니오,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잘 준비하고 있어. 우린 친구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번 주까지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다섯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저번에 산 물건값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말이야. 얼마인데? 3,000 두카트야.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맞아. 포르샤를 위한 반지도 사고 결혼을 기념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좋은 생각이야, 바사니오. 내가 돈을 빌려줄게. 하지만 지금 당장 3,000 두카트를 빌려줄 수는 없어. 레베가 세 달 후에 돌아오면 수천 두카트를 벌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마. 그때는 너무 늦어. 결혼식은 다음 주거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따라와. 안토니오 녀석. 안토니오만 아니었다면 500두카트짜리 가게를 50두카트 넘겨받을 수 있었는데 항상 내 일에 끼어드네.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샤일록? 이건 아니야. 샤일록에게 돈을 빌릴 것까진 없어. 비열한 사람인 거 알잖아. 세 달만 기다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네베가 돌아오면 3,000 두카트 갚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샤일록? 그쵸? 안토니오! 돈 좀 빌리러 왔습니다. 나... 돈으로 내 완벽한 계획을 다 방해하려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서 3,000 두카트만 빌려주십시오. 3,000 두카트? 이건 그동안 안토니가 매번 내 계획을 망친 걸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좋아, 특별히 이자 없이 빌려주지. 대신 세 달 안에 나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지 못하면 너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때? 하겠나? 하겠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샤일록. 안토니오, 그냥 가자. 걱정하지 마. 세 달 후면 레베가 돌아온다니까? 이미 아프리카를 출발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바사니오는 안토니오가 걱정됐어요. 샤일록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안토니오는 자신 있어 했거든요. 샤일록은 안토니에게 3천 두카트를 주었고 바사니오는 그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러 갔어요. 아름답고 현명하고 총명한 포르샤와 결혼하게 된 바사니오는 포르샤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주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 잔치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었어요. 고마워 안토니오.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괜찮아 바사니오. 나는 친구인 너의 결혼식에 꼭 도움을 주고 싶었어. 괜찮다고? 포르샤, 안토니에가 우리 결혼식을 위해 비열한 사일록에게 전 재산을 걸고 3천 두카트를 빌렸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뭐? 바사니오, 안 말리고 뭐 했어요? 두 사람 다 걱정하지 마. 배가 돌아오기만 하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시간이 흘러 바사니오와 포르샤는 여전히 행복했고 안토니오와 가족처럼 지냈어요.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갚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초이님,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그게 샤일록이 내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일 법원으로 나오려는 편지가 나왔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아직 열흘이나 더 남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말해보게. 샤일록은 계약서의 날짜를 바꾸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마 18일을 8일로 바꾸었을 겁니다. 뭐라고? 안 돼. 내 친구를 잡아가지 마. 이자는 내일 법원에 가야 하고 샤일록 씨는 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체포하시기를 원하신다. 안토니오. 마법사. 무슨 일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안토니오의 배? 그럼 배가 샤일록은 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네. 안 돼요. 안토니오가 피해를 보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바사니오, 가서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말도요. 샬록을 혼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안토니오를 변호해야겠어요. 당신이? 어떻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토니오와 함께 있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알았죠? 믿을게요. 다음 날 안토니오는 판사에게 불려 법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샤일록과 안토니오에 관련된 것을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간단한 재판입니다. 안토니오는 3천 두카트를 빌렸고 그때 분명히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까지 자기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전 재산은 분명히 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샤일록은 계약서의 날짜를 바꿨습니다. 조용히 하고 샤일록은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샤일록, 안토니의 재산은 3천 두카트보다 훨씬 많은데 3천 두카트만 받는 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안토니아가 직접 한 약속입니다. 계약은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안토니오,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신 거죠? 샤일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님, 이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토니오가 저와 한 계약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샤일록의 말이 맞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직접 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샤일록의 계약서를 보면 안토니오가 오늘까지 당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재판장님, 안토니오의 배가 가라앉음에서 생긴 빚은 두 사람의 계약에 따라 샬록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가라앉았다니 무슨... 네, 직접 읽어보시죠. 어젯밤에 받은 소식입니다. 지중해에 큰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하는데 배가 있는 곳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가라앉은 물건값으로 2만 1000 듀카드를 갚아야 합니다.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따라서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의 전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안토니오가 가진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장님, 이건 사기입니다! 계약은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는 거죠.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샬록은 안토니의 모든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삼촌 투카트는 포기하겠습니다. 돈도 계약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성과 성실함이 의심스럽네요. 그러므로 법정에서 당신의 모든 거래를 조사할 때까지 새로운 계약은 할 수 없음을 판결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어서 끌고 가세요. 내 배가 모두 가라앉았다고?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대. 집으로 가자, 안토니오. 좀 쉬어야 해. 배가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안토니오를 바사니오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배가 다 가라앉았다고? 맞아. 어떡해. 왜 웃는 거야? 잠깐 기다려, 안토니오. 바사니오, 법원에서 날 변호해준 변호사는 누구였어? 만나고 싶어? 바로 여기 있잖아. 호르샤, 당신이었어요? 네, 배는 안타깝게 됐네요. 둘 다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웃겨? 난 이제 거지가 됐다고. 아니에요, 잃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폭풍우가 지중해를 강타했습니다. 오후 3시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내용의 반절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폭풍우가 오기 전인 오전 10시에 지나왔어요. 배와 물건은 안전합니다. 이번 달 20일에 베니스에 도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샬록에겐 절반만 보여줬어요. 재판장님도 샬록을 혼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절반만 보여준 걸 아시는데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다시는 샬록이 거래는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포르샤, 바사니오는 현명하고 총명하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당신과 결혼한 행운아야. 정말 너무나도 고맙네.